참 별의별 일이 많았지 길가에 너무 심장식의 소리 전하지 못했던 내 사고 소식과 스케줄 중에 걸려 언제나 아버지의 가난 소식 최선의 선택들이 맞아 섞일 그 또한 모두 지나가 버렸길 그래서 이 수많은 고통은 날 위한 것일까 끊임없이 싫어는 날 죽이지 못하고 다시금 나는 영구치 피워내